모두 잊었다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고 걱정스레 물어오는 친구에게 난 담담하게 대답했어 정말 괜찮다고 이별은 처음만 아프다고 조심스레 물어오는 친구에게 가볍게 웃으면서 난 대답했어 나는 다신 사랑 안 한다고 이젠 지겹고 괴롭다고 그러기엔 난 너무나도 사랑에 데이고 다쳤다고 이젠 다시 사랑 못한다고 정말 두렵고 겁난다고 사랑한 만큼 아파하는 게 두려워 할 수가 없었다고 난 대답했어 지쳤다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난다고 누군갈 또 만나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 시작도 못한다고 답했어 나는 다시 사랑 안 한다고 이젠 지겹고 괴롭다고 그러기엔 난 너무나도 사랑에 태이고 다쳤다고 이젠 다신 사랑 못한다고 정말 두렵고 겁난다고 사랑한 만큼 아파하는 게 두려워 할 수가 없었다고 난 대답했어 마음은 쳐버리면 다신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난 사랑 따윈 다시는 믿지도 않는다고 난 대답했어 나는 다신 사랑 안 한다고 이젠 지겹고 괴롭다고 그러기엔 난 너무나도 사랑에 태이고 다쳤다고 사실 아직 잊지 못했다고 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조금 참고 기다리면 돌아올까봐 지울 수 없었다고 대답하고 싶었어